엿기로 한번 세워라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엿기로 세라니 우리가 정도를 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이렇게 독특한 어쩌면서 특이한 일을 벌일 때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 우리 아이들은 참 창조적이구나. 우리 아이들은 참 독특한 도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죠? 똑같은 정도를 가는 그런,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이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이 시대에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하면, 독특한 일을 하면 참 특이하다. 옆길로 세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배식을 하는데 어느 날 돈가스가 두 개씩 나온 겁니다. 군인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근데 돈가스를 두 개씩 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근데 소스가 없습니다. 소스가 없고 그냥 돈가스 큰 거 두 개만 준다.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인지 어떻게 되냐면 군대는 이제 그 본대에서 이렇게 배식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원래는 돈가스 한 통 갖고 오고 그다음에 소스 통을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돈가스 통만 두 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돈가스를 두 개씩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투덜거립니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소스도 없이 어떻게 먹느냐고 막 투덜거리니까 고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소스 가져간 부대에서는 소스만 두 개 먹고 있어. 예.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은 아주 급 맛있게 그것을 먹었다. 예. 여러분 똑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보는 관점. 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 예, 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보이는 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눈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어떤 모든 정보를 받아들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볼 때 그 눈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관점, 능력,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 눈으로 보는 그런 피지컬한 보는 것 이해 넘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몸은 그냥 우리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온 인격,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다 그러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또 어둡다. 눈이 어두운 몸이 어둡다 하는 말을 우리가 현대어로 지금의 언어로 우리가 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르면 우리의 삶이 다 밝고 아름다울 것이요. 그 관점, 그 보는 능력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으면 그 관점이 또 잘못되면 우리의 삶은 어둡고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본다 하는 것은 단지 보는 것 이상의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곡. 예. 어떤 면에서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림을 한번 또 보시면, 자, 저 그림은 우리가 이리 다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저것은, 그냥 다 똑같은 사각형입니다. 근데 보기에 보면 뭔가 삐뚤삐뚤하고 사각같이 안 보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사실 똑같은 크기입니다. 근데 큰 거에 쌓여있는 그 동그라미는 좀 작아 보이고, 작은 거에 쌓여있는 동그라미는 좀 커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은 세 번째 것은, 그죠? 우리가 똑같은 일직선상에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 보이잖아요. 그죠? 자, 맨 끝에 있는 선 저거는 똑같습니다. 길이는. 근데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게 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압니다. 그죠? 저건 똑같아. 저건 길이가 똑같은 거야. 저 동그라미는 똑같은 거야. 저건 정사각형이야. 저거는 일직선상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다르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저걸 보고 저거 똑같아 이렇게 안다고 해도 우리의 눈 화살표 방향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아무리 봐도 똑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져 있고 이미 많은 것들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 보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우리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거 아니다.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죠. 그죠? 나누고, 베풀고, 아, 겸손해져야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다. 아, 그렇게 머리는 아는데 막상 베풀어야 될 때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더 행복해진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낮아지면 더 겸손해지면 더 행복하다. 그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낮아져야 되는 그 현실 앞에 가게 되면 뭔가 내가 더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고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정말 행복을 모르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각이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 되는 것이죠. 마음을 하늘에 두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을 어떻게 하늘에 둔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구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나누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구제할 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이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 일터에서 일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의 눈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달라진 우리는 어떻게 뭐가 달라지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 사람. 자, 여러분들 사람 볼 때 뭘 제일 먼저 봐요? 얼굴 보죠, 젊은이들은. 그렇죠? 남자들은 뭐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여자들은 목소리에 이렇게 그 뭐랄까 감동을 많이 받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없대. 그냥 얼굴 본다 이러더라고요. 예, 얼굴 본다. 여러분 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근데 믿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 예. 마태복음 9장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저 사람이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 저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그 죄인이라는 기준도 자기들이 정한 것이죠. 자기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죄인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피를 만지고 뭐 병에 걸리고 또 무슨 뭐 천한 일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철저히 분리시켰어요. 단절시켜 놨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느냐? 똑같은 사람들을 지금.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데 보니까 세리도 있고. 아, 그리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거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 사람들을 봤죠. 예. 그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술 먹는 클럽에 가가지고 제가 그 술 먹는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선을 넘어가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선. 어떤 선을 넘어가느냐면 지역이라는 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복음이 유대로 확장이 되어지고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온 땅으로 확장되어집니다. 또 종교라는 이런 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헬라의 종교로 이방의 종교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종교까지도 종교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 선들을 넘어갑니다. 계층도 넘어갑니다. 예, 계층. 그러니까 뭐 천민들도 또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함께 어울려서 예, 이렇게 선들을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 도덕적인 선들도 넘어갑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인들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던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인데 그 안에는 이런 음란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들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틀렸으니까 너희들하고 우리는 같이 놀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도들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선생님들을 파송해서 선을 넘어간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윤리적인 태도, 도덕적인 그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종적인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예, 그런 그 사람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선들을 다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동성애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보고 와가지고 성가대에서 좀 찬양을 좀 해주십시오. 가시겠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예. 동성애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시고 성가대가 와서 칙송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자체보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외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이런 종교인이야.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장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위인들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닌 것이지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죄인들이 올 수 없다면 난 이런 죄를 지어서 갈 수가 없어.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갈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에 죄인들이 교회를 올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새로워지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외형적인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의 눈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귀히 여기는 것이지. 예. 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귀면서 식당에 가가지고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은 당신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만 나중에 힘이 없어지면 당신은 그 당신을 그 종업원과 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종업원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나중에 당신에게 행할 그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부활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라지느냐? 환경,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예수를 잡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곤란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맞구나.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맞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매 맞았는데, 야, 이 매 맞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매 맞는 것이,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예, 그런 일이 된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고난, 문제를 보는 눈을 다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모두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곤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곤란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네 가지 얘기합니다. 고난이 왜 있느냐? 첫째는 죄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대가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야 그래 정신 차리자 이러고 하나님께 옵니다. 어떤 때는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한 것들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건 맞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 저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 속에서 각자가 겪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그 문제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아니면 그 문제에 빠져서 그냥 두렵고 걱정합니다. 내가 무슨 옛날에 뭔가 어떻게 했나 뭐 이런 생각에 잘못된 방향들을 자꾸 잘못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찾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뭘 신뢰하는 것이냐면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에 우리는 문제보다도 문제 뒤에 계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내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고난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너, 또 환경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눈도 새로워집니다. 우리 자신. 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군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것.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원래? 우리가 원래 누구냐면요. 우리 안에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죄라는 것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어둠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 죄의 흔적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한 존재인 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거룩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신들이 함부로 그냥 패배주의자로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그 쓸데없는 죄를 지으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시간들에게 우리를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것에 그렇죠? 그런 낭비적인 것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거룩한 인생을, 그 존귀한 인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에게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드신 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들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시간시간들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의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이 나이에 뭐 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딘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살면 그렇죠?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계속 쌓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예.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각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진짜 아름다운 것인지 진짜 행복한 것인지를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많이 삐뚤어져 있죠. 여러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걸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을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다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을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풍성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지 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